Pronunciation. 가실 거예요. 가실 거예요. 바닷가. 바닷가. 계획. 계획. 방학. 방학. 끝나서. 끝나서. 월요일. 월요일. 끝났지요. 끝났지요. 좋겠네요. 좋겠네요. 못 갔어요. 못 갔어요.